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갈비. 갈비. 곧. 곧. 공항. 공항. 국내선. 국내선. 국제선. 국제선. 그동안. 그동안. 기사. 기사. 노래방. 노래방. 담배. 담배. 딸. 딸. 만 원. 만 원. 목소리. 목소리.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복. 복. 상자. 상자. 새해. 새해. 손님. 손님. 신호등. 신호등. 안부. 안부. 연락. 연락. 웬일. 웬일. 이. 이. 인삼차. 인삼차. 인형. 인형. 점원. 점원. 제12과. 제12과. 종이. 종이. 쪽. 쪽. 출구. 출구. 큰아버지. 큰아버지. 택시비. 택시비. 휴일. 휴일. Proper noun.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카운터스. 원원 loan words 게임 게임 쇼핑하다 쇼핑하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verbs 고장이 나다 고장이 나다 달리지 달리지 달리다 달리다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드세요 드세요 들다 들다 들려요 들려요 들리다 들리다 떠들어요 떠들어요 떠들다 떠들다 마중 나왔어요 마중 나왔어요 마중 나오다 마중 나오다 막히네요 막히네요 막히다 막히다 말고 말고 말다 말다 못해서 못해서 못하다 못하다 보내주신 보내주신 보내주다 보내주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다 사랑하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다 수고하다 쉬고 쉬고 쉬다 쉬다 올림 올림 올리다 올리다 잡아 잡아 잡다 잡다 전에 전에 전하다 전하다 Adjectives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 작게. 작게. 작다. 작다. 즐겁게. 즐겁게. 즐겁다. 즐겁다. 크게. 크게. 크다. 크다. 애드버브스. 바로. 바로. 적어도. 적어도. 조용히. 조용히. Pronoun. 새. 새.